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나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일찍 오면 좋겠습니다. 네. 미안해요. 쪽팔릴 텐데. 아무튼 뭐 지금 온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도 보면은 또 찬양 시간이 조금 많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팀 뭐 토요일날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찬양 예배 위해서 2시간, 3시간 연습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사실 2, 30분을 20분 위해서 2시간, 3시간 연습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반이 지나도록 아무도 안 와있으면 네, 너무 그렇잖아요. 그렇죠? 같이 우리가 서로를 좀 생각하고 또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좀 잘 지켜서 우리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시 아니면 2시 50분에 저희 예배 시작이에요. 2시 50분에. 네.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요. 마가복음 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제가 그 이스라엘에 이제 군대 마치고 키부츠에 봉사활동을 가러 한 6개월 동안 있었던 적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신대학원을 마치고 1년 동안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스라엘에 또 1년 있었습니다. 거의 1년 6개월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좀 되게 많이 그 당시에는 와닿았던 게 뭐였냐면 아니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 말을 하면 이 말이 전달되냐? 여기 있는 사람도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딴짓한 사람도 많고 딴 생각한 사람도 많고 이럴 텐데 예수님은 도대체 마이크도 없는 그 시대에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 오늘도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지금 예수님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에다가 배를 띄워놓으시고 바다에서부터 이 그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거기 계신 이제 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 자연의 원리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과학을 좀 하시는 분은 아마 그 과학, 이과 쪽은 아마 이해가 더 쉽게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어떤 가르침을 하고 있는 이 시기가 좀 언제쯤 될까요? 예수님은 바다에 계시고 무리는 지금 그 해변가에 쭉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했을 때 그 무리들이 이거를 다 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시기적으로 언제쯤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하고 있을까요? 네? 뭐래요? 아, 낮이죠. 왜 그렇죠? 그렇죠. 낮에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불잖아요. 그리고 이 갈릴리가 약간 그 뭐예요? 원형 돔처럼 이렇게 언덕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원형 그뭐 콜로세움 이런 데 둠에서 이렇게 뭐 그게 없어도 사람이 말하면 이렇게 다 들리듯이 예수님이 지금 그런 자연을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듣고 와 진짜 멋지다 역시 이런 자연 네 그런 원리나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했었고. 오늘 나오는 그 비유도 뭐였냐면 씨 뿌리는 비유예요. 네? 네 가지 밭에다가 돌짝밭,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어디예요? 가시떨기 좋은 밭, 좋은 땅 이렇게 네 종류의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비유이기 때문에 하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실 때 상당히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예화와 어떤 비유를 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잘 이해하게끔 하시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그렇구나, 정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뭐 얼마 되지 않죠. 제가 뭐 아직 졸업한 지한 2, 3년 정도 된것 같은데.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물론, 그거, 우리가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겠죠? 이런 하나님의 자연 원리를 사용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거기에 대한 뭐 인사이트를 갖고 여러분들도 뭐, 이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원리를 따라서 자기에게 유익하게 하는 어떤 걸할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르쳐 주신 이유도 사실 무언가를 정확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기 위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약간 어떤 의미에서 충격적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모든 사람이 잘 이해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니까? 네. 자, 여러분들.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듯이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의 어떠한 기대, 소원, 자기가 바라는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다른 거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이 있었고 자기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왔다가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그냥 예수님이 궁금해서 계속해서 언젠가는 나에게, 어떤 축복이 떨어지겠지. 마치 복권 긁는 사람처럼, 그냥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도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아무튼 자기가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길로 가고 내가 그동안 가르쳐 왔고 이게 삶의 원리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과 전혀 반대의 것들을 얘기하시니까 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비방을 했었었고 예수님은 미쳤다. 미친놈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가족조차도 예수님이 미쳤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격리를 좀 시키려고 했었죠. 그렇죠? 그렇게 모든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긴 했는데 예수님과 가까이 있긴 했는데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기대하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고,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여러분들 알고 있는지, 아니면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뭐 비슷한 또 사람들이 모여서 막 서로 얘기하다 보면 또 마음이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같이 무리끼리 예수님을 같이 쫓아가는 예수님의 어떤 진리와 예수님의 뜻 이거는 전혀 관심 없고 그저 내 생각, 그거 내 생각과 동의하는 몇몇의 무리들과 함께 그냥 그 무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저는 어떤 면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이런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과연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진리에 관심이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늘 물어야 돼요. 나는 왜 교회에 오는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참여하는가? 이러면 늘 물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엄마가 다니니까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다닌다면 나중에 천국 밖에 쫓겨나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운다라는 그 말씀이 나한테 적용되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확인하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에 있는가를 늘 시험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잘 모르겠다. 고민된다. 그게 훨씬 좋은 상태야. 그렇죠? 정직하게 나는 하나님 아직도 잘 모르겠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겠고 근데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오는 건데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언가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4장 11절 12절을 한번 볼게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하겠지만 이 부분은 자 그래도 한번 읽고 넘어가 봅시다. 4장 11절 12절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럼 왜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가르치고 있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늘의 어떤 신령한 것들을 이 땅의 것으로 잘 설명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들어도 못 듣게 하고 보아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이런 예수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 그렇죠? 누구나 받아주고 누구나 용서하고 누구나 사랑하고 누구나 이해하고 누구나 잘 설득하고 누구나 잘 끝까지 해주는 그런 예수님.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바라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예수님은 지금 어떤 예수님이에요? 지금 자기에게 오는 거를 막는 거야. 그렇죠? 봐도 보지 못하게 하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으세요? 네, 피곤하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잘 구슬려서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게 있고 우리한테는 이렇게 멋진 게 있고 우리한테 오면은 뭐 행복해지고 뭐 세상을 바꾸고 뭐 이런 것이 있으니까 다 와라 이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이상하게도 신기하게도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니까요.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의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 그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죠?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합니까? 우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의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이, 그렇죠? 심지어 우리의 부모가 나를 선택할 수 없듯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기도 이런 하나님을 선택하기도 원치 않아요, 인간은요. 나를 위한 하나님, 나에게 잘 돼주는 하나님, 나를 좋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걸로 이뤄주는 그 하나님을 인간은 원하지. 자기에게 오는 길을 막고 이런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나를 부인시키는 그런 하나님, 인간이 스스로 찾아올까요? 인간이 스스로 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데 그 가망 없는 인간을 찾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예수님의 일인 거예요. 자, 오늘 비유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이제 그 1절부터 9절에 그 기본적으로 비유가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비유를 하신 이유가 10절부터 12절 나온 다음에 13절부터 예수님이 이 비유의 해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3주 동안 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오늘은 간단하게 이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뭘 좀 생각해 어떤 것을 이 비유가 말하는 게 뭔지를 좀 그런 핵심적인 부분들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한 6번 정도로 뿌리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냥 얼핏 보면 네 번인데 네 개의 땅에다가 뿌리는 걸까 네 번인데 자세히 따져보면 6번이에요. 자, 첫 번째 씨는 어디에 뿌려집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여러분들 이게 뭘 의미할까? 아래 읽지 말, 다른 그 예수님이 해석한 거 읽지 말고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 그 순장 모임을 했는데 다 달라. 이 비유를 이해하는 게다 다르단 말이야.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사실 의도거든. 비유를 이해 못 한다니까 우리 힘으로. 자, 그 다음에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6절, 시작.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우는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먹어버려서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는 그 씨는 시작은 했는데 금방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땅에 떨어진 씨를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살아는 있는 것 같은데 열매를 못 맺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8절.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를 봅시다. 시작.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이제 한글 성경에는 이게 한 씨가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마치 쓰여져 있는 것 같지만 영어를 봐도 조금 달라요. 영어를 보면 some, 어떤 씨들은 30배가 되었고 어떤 씨는 60배가 되었고 어떤 씨는 100배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세 번의 그 씨앗을 뿌린 그것은 지금 다 실패한 거죠. 그리고 뒤에 뿌려진 씨는 다 성공한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 이렇게 두 부류의 그런 어떤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팔레스타인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 사회에서는 어떤 이런 농경의 일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그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냐면 먼저 씨를 뿌립니다. 먼저가 아니라 먼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뿌려진 그 씨앗이 뿌려진 그 밭을 이제 농부가 갈아 엎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먼저 밭을 일구고 거기다가 씨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심잖아요. 여기는 뿌려요. 뿌리고 밭을 일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뿌린 씨는 뭐 딱딱한 길가밭으로 떨어지게 되고 또 흙이 얕고 아래가 돌이 있는 곳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가시가 있는 그곳에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바람에 의해서. 근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농부가 경작하기로 한 땅이라면 그것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파내서 좋은 땅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45년도에 우리나라가 광복할 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어. 2000년 동안 유랑하다가 1945년 우리나라가 광복할 그 시기에 정확하게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럽 전역에 흩어져 살던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개간해야 되는데 온통 다 이스라엘 나라의 대부분 한 3분의 2가 다 황량한 광야 같거든요. 모래가 많고 아래는 얕은 흙밭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와서 키부츠라는 그런 유대 공동체를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서로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그 땅을 읽어가지고 이게 뭐야 그 채소든 뭐 야채든 꽃이든 뭐 이런 나무들을 막 세워서 그렇게 그런 지역들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은 사실 그런 곳이었어요. 씨를 뿌려놓고 그거를 막 개간해가지고 그래야지만 자랄 수 있는 그런 토양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오늘 이 비유가 결국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뭘까요? 이런 배경적인 그 상황적인 배경을 생각하고 이 비유를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주고 싶은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한국에서 가장 많은 청년들을 모아서 청년회가 가장 부흥됐다고 했던 그 교회에 뭐 지금은 이제 성추행 뭐 사건으로 지금 딴 데 가서 또 개척해가지고 뭐 하고 계신 그런 목사님인데 그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말씀을 내가 이런 모든 길가밭에 뿌려진 길가밭의 새들 혹은 돌짝밭의 흙 그 뭐예요? 그 돌을 치워내야 되고 새를 쫓아내야 되고 그리고 가시떨기를 다 끄집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좋은 밭이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거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밭은요 자기가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밭이 스스로 자기가 좋은 밭이 돼? 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부가 의도를 가지고 그 밭을 솎아내줘야 되는 거야. 열심히.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유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3절에 들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보세요. 9절에 보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야. 누가 듣는다고요? 이 비유를요? 들을 게 있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뭔가 작업을 해놓은,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비유가 뭐냐면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씨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그 밭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람들이 이 씨를 받아서 열매를 맺냐는 거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냐?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 안에 작업을 해놓은 사람, 아니면 씨를 뿌려놓고 그 사람 안에서 어떤 작업을 통해서 그 사람이 좋은 밭으로 만들어가 주시는 그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가 가고 네. 그 말씀으로 내가 살고 싶은 그런 어떤 소원들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떠한 작업을 하신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은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애쓰고 힘쓰여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없다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것이 있고 힘쓰는 게 있고 애쓰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왜 나오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미리 작업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없이 내가 노력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중간에 떨어져 나갑니다.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노력을 하기 때문에 잘되면 잘될수록 교만만 싹틉니다. 나는 하고 있어. 난 누구보다 열심히 해. 그럼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거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심으시는 그 씨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이 말씀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혈연, 뭐 어떤 이런 지연, 뭐 학연 이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존재들만이 예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새로운 어떤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게 말씀이고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어떤 사람의 존재에게 뿌려지면 그 씨앗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나는 그 열매를 맺겠죠.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내 삶 속에서 열심히 뭔가를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나한테 축복이 오고 나한테 기쁨이 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게 심겨지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네, 한번 크게 우리 졸리니까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그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실 통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짜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알 수 없는데 아무리 연구해도 우주도 모르잖아.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성경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이것도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왜 예수님이 나한테 필요한지, 왜 인류에게 예수가 가장 중요한지, 내 인생에 소중한 게 왜 가장 중요한 예수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단 말이야. 이 성경이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라고 예수님 얘기하잖아. 무슨 얘기 알아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여러분들 이 말씀이 심겨지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이 심겨지면 거기에서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왜 소중한지, 왜 예수가 내 삶의 의미이고 내 삶의 목적인지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내가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면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을 좋게 만들고, 이게 성경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거. 쉬운 거 맞죠? 근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어느 누구도 스스로 예수님을 원해서 믿지 않습니다. 원해서 믿는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 대부분 많아. 내가 필요로 해서 내가 기대해서 찾는 그 예수님은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 대부분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이게 다르구나, 이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이렇게 전환점이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군대 있을 때 그랬어요. 아, 내가 알던 하나님과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성경을 설명해주는, 제대로 설명해주는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아, 이게 아니구나. 예수님은 다른 분이구나.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구나. 그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란 것을 정말로 절실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날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 중에는 뭐 맨날 똑같은 소리에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엄청 많죠? 그렇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아직 자기가 죄인이란 거에 대해서 진짜 모르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 나라는 존재는, 그리고 모든 인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자기 전 존재를 다 쏟아서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해가세요? 이해가 안 가죠? 내가 지은 죄가 그렇게 큽니다. 그럼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알아. 그리고 간단하게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을 키워주고 길러주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 입혀주고 여러분들 인생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받쳐주고 해준 그 부모님들 되시잖아요. 뭐 부모님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들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하나도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기로 하고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나쁜 거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부모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랄까요? 여러분들이 숨쉬고 마시고 먹고 즐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사냔 말이에요. 정말 그걸 기억하면서, 심지어 우리는 부모님께도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를 잘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봐야 돼. 여러분들 진짜 부모님께 감사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여전히 뭐 우리 아내가 있고 볼미가 있어서 힘든 일이 있거나 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부모님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하고 애기도 봐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진짜로 내가 막 너무 절절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냐? 안 그런 것 같아. 그냥 마땅히 다른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서 그렇게 맡기기도 하고 그리고 막 룰루랄라 나옵니다. 내 일부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그런 나에게 잘해주신 그 부모님조차도 그렇게 진짜 감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악함이야. 근데 당연히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더더더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나쁜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거짓말 하나 해도 성경에 보면 그게 지옥 갈 죄라고 해요. 이해 가세요? 남을 미워하는 거고 살인하는 거고 지옥 갈 죄다. 성경에 보면 네가 오른손이 죄를 범하면 그거 잘라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오른손을 가지고 지옥에 갈래? 아니면 그거 잘라버리고 그냥 천국에 갈래?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에 다 잘라버려도 할 말이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 우리의 모습이잖아. 그런 자기의 죄성을 알면요, 이런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그 정성을 들이고 어떤 수고를 해도 내 죄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고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그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우리를 죄와 그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인류에게 처해져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게 나라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럼 그런 우리에게, 그럼 우리가 살아날 유일할 길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다른 걸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신단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지옥에 가도 할말 없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옥에 내가 천번 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정말로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야. 근데 이러한 믿음은 그냥 아무리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안 생겨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일하셔야 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죄인인 주제에 내 인생에서 어떤 행복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어떤 미래에 어떤 축복을 구한다는 거, 그게 말이 될까요? 연쇄살인범이, 자기가 나는 호텔에서 살 거고, 뭐, 그 뷔페를 먹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옥 갈 죄인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사실? 성경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처럼, 평생 병 걸려가지고 거지로 살아도 할 말이 없는 존재야. 그거를 알고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나를 보세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예? 그렇죠? 나는 그런 지옥 가야 될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대우와는 전혀 엉뚱한 그런 건강도 있고 놀 수도 있고 맛있는 걸 내가 원하면 먹을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걸할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누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이거는 축복인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막 내가 막 감사를 이렇게 열심히 찾아가지고, 뭐, 10가지 찾아가지고, 노력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알고 살아가면요, 모든 게다 감사한 거야. 내가 지옥 갈 죄인임을 알고 살아가면 숨 쉬는 거, 밥 먹는 거, 다 감사한 거라니까. 그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도 그게 나한테 이거는 과분합니다라고밖에 말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삶 속에 여러분들 진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정말 정말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어느 누가 자기를 이런 식으로 절망 있는 존재로 보겠습니까? 인간은 절대 안 그래요. 왜 인간이 이런 열등감에 빠져서 자살합니까? 왜 그래요? 자기에 대한 기대가 있어. 나는 이 정도는 아닌데, 근데 이게 그 정도 아닌 그 상황에 가니까 실망해가지고 그렇게 해버린 건데,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정말 그 모든 기대를 다 좀 내려놓으세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사세요. 그리고 나 어떤 삶을 살아도 할 말 없는 죄인임을 아시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감사할 거야. 그리고 여러분 묻겠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 죽어 마땅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가? 자,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에 대한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죄인임을 알고 살아가는 게 그게 열매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에 대한 열매. 오케이? 두 번째로, 그런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야. 그냥 나는 지금 안 살아도 되는데, 살 필요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게 하시는 분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그런데 그 뜻이 뭘까요? 나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게 뭐냐면, 그렇게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그분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도록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시는 이유예요. 자, 성경 이렇게 찾기가 좀 시간 걸리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죄악과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금 흑암의 권세 아래서 영원히 지옥 가기에 마땅한 처지인데, 원래는 거기서 건진받아서 예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야. 이 나라의 주인과 왕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지금 존재는 뭐냐면, 내 원래 상태는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제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백성과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역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그냥 지옥 안 가는 것도 감사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신단 말이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고 나를 붙드시는 분이고 나를 보장하시는 분에 대한 신뢰인 거야.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고요. 어떤 순간에도. 그런 사람은 결국 어떤 순간에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으키시니까. 그런 자리로 우리는 살아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신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존재들이에요. 나의 어떤 실력과 내 환경과 조건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라고. 왜냐면 나를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게 아니니까.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도 세상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결정하시니까 아무리 내가 거지 나사로 같은 삶을 살아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만드신다니까. 거지 나사로가 그 역할을 한 거야. 우리는 거지가 되기 싫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순간에도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어떤 순간에도 내가 그분의 정말 놀라운 사랑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평안이고 그래서 나오는 게 기쁨이고 그래서 나오는 게 감사야. 죄인으로서 하는 그것도 있겠지만 더 나가서 더 고급하게 내가 받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를 알고 살아가는 것.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분이 나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이 말씀. 아, 이건 나한테 소중하겠구나. 정말 그분이 명령하는 거라면 그건 나한테 유익하겠구나 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죠. 그 순종하길 원하겠죠.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뭐 합니까? 그래서 기도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 삶 가운데 평안, 기쁨, 희락, 자비, 양선, 절제, 충성, 기도, 순종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인생에 책임주시는 분이고 나의 모든 것이다라고 인정한 사람에게 나와지는 예수님의 열매예요. 기독교 신앙은 열심히 우리가 막 충성하려고 노력하고 감사를 막 찾아서 노력하고 또 막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막 여러 가지 어떤 이런 활동들 사랑을 실천하고 이런 것들 노력해서 우리끼리 쌓아서 가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위치로 넘어와서 어떻게 그분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통치를 받고 살고 있느냐를 분명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그런 삶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아지는 삶의 열매들이 진짜 신앙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것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변화 같고 또 어떤 사회를 변해서 어떤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신자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겼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이 그분의 인도함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게 진짜 우리에게 맺어져야 되는 진정한 열매인 것이죠.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열매는 그렇게 안 맺어져죠.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참된 신앙의 열매는 다 예수님 때문에 맺어집니다. 그분 때문에 주어집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 그 모든 보화 보물이 그 안에 다 담겨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불리는 건물에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어떤 기대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예수를 수단으로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 뭐 행복을 찾고 성공을 찾고 어? 아니면 기독교가 뭐 다른 종교보다 좀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진짜 많이 합니다. 알게 뭐 모르게 많이 하죠. 그래서 좀 좋은 어? 종교인 것 같아서 부모님이 다니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같이 찬양할게요.